외롭게 들어갈래 신발을 벗을 때 마침 벼슬을 날 부르는 목소리 같아 쓰는 모든 게 무장해제 사랑을 먹는 것 같아 like on it 너 보기 니네 감사하자 I want it And what you know I love you girl You make me feel like home Every time you do that You make me feel it, feel it 딴 여자는 너 내 눈에는 너 Yeah you know I like it Every time you do that You make me feel it Feel 내 집은 바로 너 넌 내 침대 위가 자꾸 그래 넌 내 옷장 속처럼 화려해 새벽 2시 반 집에 가는 길 부탄은 금요일 다 놀러 가는 길 메시지 알림은 알리나고 전화 벨 소리조차 피곤하네 늦은 시간대도 연락이 많아 와서 차례 빛내달래 사랑 그래도 죽여자긴 결국 너 너 아닌 어플들은 다 거둘게 그대 그대 you make me feel it 딴 여자는 너 내 눈에는 너 Yeah you know I like it 내 집은 바로 넌 내 침대 위가 자꾸 그래 넌 내 옷장 속처럼 화려해 지친 하루 집만 들어가면 You take the weight off my shoulders 너만 보면 소파 위에 두발 kick back relax 하드 go bad time just lay back 희생의 비타민 my girl I wanna show you off to the whole world 언제나 내 곁에 있겠지 baby 너 Yeah 그냥 너는 나지 그냥 너는 나지 넌 내 침대 위가 자꾸 그래 넌 내 옷장 속처럼 화려해 You're my home, girl 넌 내 침대 위가 자꾸 흔해 넌 내 옷장 속처럼 화려해